선하게 불어온 바람 저편에 꼭 네가 있을 것 같아 익숙한 향기 바람에 실린 그리움 왠지 모를 좋은 기분 내 맘속에 너란 바람이 분다 처음엔 작게 일렁이던 바람 내 맘 구석구석 네가 잡는다 조금씩 구석구석